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진보리온대 경기도 성남시장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이 최근 일본 반동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남조선에 있는 일본 대사관과 청룡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성노예 소녀상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강박하는 괴뢰 외교부의 비굴한 초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